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 거두벌 씹어죽겠다 에이 거녀게 World best name 핵심 섭외 else me 맥진 만취 한치 이 클래스 같이 만취 종향의 악진 반칙 마이크 번지 블랙 던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 네가 못하겠어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hold up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날 다 do it 혹 배가 아프다면 고소해 so it Just in my bag Same damn clothes.